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경축 청년저리들의 횃불 야외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심차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최혁명 위협을 끝까지 계속 완성해 나갈 500만 청년조리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인 대회로 조선청년운동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전체 청년동맹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하여 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명명한 것은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옥년드놀지 않는 기틀을 마련한 일대의 사변으로 됩니다. 커다란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는 온 나라 전체의 청년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뜻을 이으시어 김일성 김정일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백두산 청년강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경축 청년전의들의 횃불 야회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가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야외장인 5월 1일 경기장은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내어주시고 주체 청년운동 발전의 새로운 지정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이 야외장 정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야외장에는 청년동맹 마크 모형과 제9차 대회 경축 이런 글발이 걸려 있었으며 적후대 후비대라고 쓴 글발을 들여온 대형 기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이라는 글발이 야외장 배경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해 나가시며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이업 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관용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줘 담례하시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말리마 시대를 빛내는 영웅 청년 신하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 저리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최룡예 동지, 김기남 동지, 김평예 동지, 리만곤 동지, 오수영 동지, 곽범기 동지, 김영철 동지, 김숙일 동지, 김능호 동지, 박태성 동지와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도당 위원장들, 청년동맹 책임일꾼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또한 김영주 제1번 조선 청년동맹 대표단 단장, 김영료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초대석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 선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시내 청년학생들, 근로자들, 반제 민족민주전선 경량지부 대표,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야외를 관람했습니다. 횃불 야외 시작을 알리는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의 발언에 이어 횃불봉을 추켜둔 주체혁명위협 계승자들의 대호가 입장했습니다. 특색 있는 횃불 대형 변화가 펼쳐지는 야외장에 계승, 청년 강국,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이런 글발이 부각되었습니다. 혁명의 계주복놀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야외장에 달려나온 3명의 청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켜주시고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혁명의 횃불봉을 더 높이 축혀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애용들을 총종으로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념의 횃불, 투쟁의 횃불이 될 500만 청년 전의들의 굳은 맹세를 담아 봉화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 창조의 기치로 타오를 말리마 시대 청년 봉화에 거세찬 불길이 솟구쳐 오르자 야외장은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 당을 따라 청년 강국 앞으로라는 제명이 배경대에 새겨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초상기를 모신 무게차가 청년 전의들의 옹의를 받으며 야외장에 들어서자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등의 글발이 찬란한 빛을 뿌렸습니다. 조선청년운동사의 길이 빛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보여주는 1927, 8, 28, 1946, 1, 17, 1996, 1, 19 등의 글발과 백두산을 횃불 대형 변화로 펼쳐가는 청일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체혁명 이업 수행에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모의정이 오려 있었습니다. 청년 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료를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청년중시 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탁월한 청년중시 정치로 청년동맹을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믿음직한 전의투사들로 키우시었습니다. 백두에서 지펴올린 혁명의 횃불봉을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내어주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영도와 따뜻한 오보이 사랑 속에 우리 청년들은 투쟁의 연대기마다의 영웅적 위훈과 자랑찬 승리의 페이지들을 아로새기며 영광 넘친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이한 전세대 열혈 청년들처럼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백두산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의지가 한결, 광명성, 청년조리의 글발로 거세차게 타오르며 장례를 굽이쳐갔습니다. 시세의 천출위인을 조선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청년조리들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야외장에 원수님 모시오 빛나는 청년강국의 글발이 부각되고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심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 마크, 원수별이 새겨지고 영광 등의 글발이 펼쳐진 야외장에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무기로 내세우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 불의 대야가 되어 파도쳤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의 받들어 우리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웁게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의 품, 그 품이 바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임을 타오르는 불의 세계로 감명 깊게 펼쳐버렸습니다. 장엄한 불의 화폭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숭고한 인민사랑, 청년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백두산 청년강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당제 7차 대회에서 지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적후대, 익척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 나갈 청년 저리들의 불타는 맹세인 양,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의 글발이 배경대에 새겨지며 야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야외장에는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짓기 위한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갈 열혈 청춘들의 혁명적 기기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대형들과 불의 율동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총천하는 화강 속에 새겨지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 영웅청년정신, 선군청년문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 등의 글발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당중앙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노 따라 심차게 내달리며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를 승리와 변혁의 시대로 장식해온 영웅청년사를 감회 깊이 되새겨보게 했습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생사 운명을 함께하며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언제나 곧바로 나아갈 청춘의 피 끓는 심장이 그대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야외장을 격동의 파도로 설레이게 했습니다. 오늘도 7년 되는 우리 앞에 있어라.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야외장에 들어선 횃불 대오가 백두 혈통, 후비대, 적후대, 익축부대, 수령보위의 글자를 새기며 도도히 급이쳤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보위한 항일선열들과 조국의 전투를 피로써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우리의 위협과 자주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침략의 무리들을 단매에 축탕쳐버리는 500만의 핵폭탄이 될 청년 전의들의 억척의 신념과 멸족의 기계가 야외장에 차넘쳤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미래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따라 혁명의 횃불봉을 더 높이 축혀들고 주체혁명협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열혈 청춘들의 신념의 분출인 양 야외장에 영원하라 청년강국의 횃불이여의 글발이 펼쳐지고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가 심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외가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당의 위협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 감 높은 청춘의 위운을 별처럼 새겨가고 있는 미도원 청년 저리들에게 따뜻이 손을 줘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청년 저리들의 횃불 야배가 조직성과 교열성,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이며 만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장작가, 지도교원 일꾼들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는 장례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청춘 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청년 학생들의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세상을 들었다 놓는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 창조로 총종의 200일 전투 기록장에 빛나는 위운을 새겨가는 청년 강국의 주인된 긍지도 높이 춤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뜰하게 심장의 핏줄을 이어놓고 수령의 위협, 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갈 수백만 청년 전의들의 불굴의 기상인 양 주포의 뇌성이 장례를 진감하고 주포탄들은 취향찬란할 김일성, 김정일 청년강국의 미래를 축복하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전체의 참가자들은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주체혁명위협의 미도원 계승자들로 자라난 영웅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짐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당지의 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오린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굴려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경축 청년 전의들의 횃불 야외는 시세의 전출위인이신 경야는 김종운 동지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협의 완성을 위하여 주체 정년운동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곧바로 심차게 나아갈 김일성, 김종일 청년 조언이들의 억척 불변의 심령과 의지를 심있게 과시했습니다.